부터 사장님은 무심하셨고 남들 다는 회식 한번 한 적 없었죠. 밖은 축제 분위기 우리 남자 여럿이서 군대 분위기. 뭘 해도 더 홀로 연습 아니면 바꾸서 구태여 뭘 해도 안 생길요 우린 솔로. 인데 사장님 우린 솔로 대첩 같은 건 안 바래요. 원하는 건 회식 한번.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젠 심하게 외로웠어. 12월에 한가운데 벌써 입술이 텄어. 요즘 맞춰본 적도 없는데 때버릴까. 여자친구도 데뷔도 지금은 너무 머니까. 하! 아이돌도 결혼하는 판에 남연습생 부동석 이게 말이나 돼. 사랑을 못하는데 어찌 사랑 가사를 써. 지금이라도 연애를 권장해보겠어. 나라는 너 해요 회사에서 연습하래요. 그대로 나를 지새죠. 우네요 아직도 난 연습생인데 내년엔 꼭 데뷔할래. Yeah. 여기 똥똥똥 저기 똥똥똥 이건 눈이 아니여 똥똥똥 저것 좀 봐. 하늘에서 하얀 똥이 내려와. 하느님도 참 무슨 매너가 없어 매너가. 내 못해 솔로 친구 영수도 솔로 대첩을 가는데 나도 그날은 쉬고 눈사람 손이라도 잡을래. 회사도 사장님도 모두 다 미워. 나도 엄마가 보고 싶어. 다가오는 두 번째 크리스마스 작년에 뭘 했었는지 기억도 안 나. 그 정도로 재미없었던 기념일을 원했었던 나. 내 이름은 전정국이 그리고 다른 이름은 막내. 그렇다면 애교를 부려야지 중3답게. 사장님 당신은 빅히트를 지키는 과장님. 과장님 차장님도 집에서 쉬신다던디. 오마이갓 나 못 놀면 진짜 막 울어. 안 되면 회사 찾아가 문 앞에서 딱 울어. 그래요 회사에서 연습하래요. 그대로 나를 지새죠. 아직도 난 연습생인데 내년엔 꼭 데뷔할래. Yo, Hitman Bang introduces Hit It, the second audition. Rap, dance, 노래로 상대방의 기성. Yeah, 3년 전 Hit It을 통해 들어왔었던 BK. 우여곡절을 겪고 history in the making. 우린 방탄이란 badge. 늘 달고 라임과 플로우를 사장님처럼은 안 배. 나 원래 일산 출신 천놈 빡빡이 전국 인프로 찍고 갑자기 중간고사 때 걸려온 뜬금없는 전화 그거였어. 그거 받고 솔로가 됐었나. Last Christmas,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next you gave it aw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save me from tears. I'll give it to someone special. I'll give it to someone special. Merry Christmas, everyone.